첫사랑의 기억은 추억으로 남은 채 흩어져 갔어. 나를 아프게 했던 친구라는 끈으로 이루지 못한 사랑 널 다시 만났지. 함께한 시간 속에 웃음 앞에서 다시 너를 사랑하는 날 알게 된 거야. 이런 나의 마음이 널 다시 잃게 할까봐 가슴에 묻어둔 채 하지 못한 말. I wanna stay in your home, stay in my home.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내게 웃음을 줄게. I wanna stay in your home. 이렇게 사랑하는 날. Let me stay in your home. 지난 날의 상처와 흐른 너의 눈물에 숨겨왔던 나의 사랑이 가려질지 몰라. 단 한 번만이라도 날 믿어줄 수 있다면 환한 너의 미소를 내가 지켜줄게. I wanna stay.